몸이 사랑에 말려 지워지지 않으리라. 강물은 흐르고 사랑은 불처럼 타오르는데 이토록 뜨겁게 지녀야 하나. 추억에 남긴 사랑하는 이유야. 전설이 되어 불려지지 않는 미움 꿈은 깨어지고 사랑은 날리는 제가 됐는데 이토록